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원불교 송주송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등의 법률가들이 4일 교회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 배치 중지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.